우리는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죽음에 관련된 태도부터 또 일상에서의 삶에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도 그리고 또 10의 1조를 구별하는 그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15장에서는 이 안식년에 관련된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두 가지 명령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면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꾸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여서 면제해 줄 것들을 생각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들을 꾸어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이두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바로 이 율법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면제하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에 제7년에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구절 여호와를 위한 면제는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의 면제 또는 여호와를 향한 면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소유한 면제, 이 소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면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을 향한 면제, 이 목적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 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속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참 주인이시요, 또 소유주이신 그분이 명령하시는 면제라는 것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빚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면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면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빚을 탕감해주는 이 면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에 근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 속에서 직접 마주하는, 상대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상의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과 신앙 속에서 그 관계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년, 곧 안식년에는 그 이웃에게 꾸어준 것들을 채주는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또그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안식년이 돌아오면 그동안 빌려준 그 모든 돈들을 다 탕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돈을 빌려준 그 채무자에게 안식년의 그 1년 동안 빚 독촉을 유예 미뤄줌으로써 그로하여금 이 안식년 1년만큼은 이빚 부담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면제의 율법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면제하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주신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년에 이 빚진 것들을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비유 중에 임금이 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던 종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를 당장에 면제할 이 번제받을 없앨 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에게 가서 빚을 갚기까지 기다려달라고 빌었고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나가서 즉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 목을 잡고 이 빚을 갚도록 도척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많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보다 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내 권리, 내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땅한 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3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믿어서 이방인 이스라엘 내에 함께 거주하는 그 외국인들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 신앙이 아무도 없는 이 이스라엘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빚 독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년의 빚 독촉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아래 거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 나라의 영원한 그 안식과 축복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 분류되어서 장차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사 영원한 안식년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면제하실 때에 결코 그 빛을 면제받지 못하고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 오직 그 말씀만 붙잡고 사는 자들, 오직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지금 오늘 이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자신의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떠났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들과 그 자손들이 살 땅을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을 경험했던 증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제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넉넉히 구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이 함께 거할 때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랬습니다. 그때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것을 소유하겠다고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면제년이 가까이 올 때입니다.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때가 되었을 때 궁핍한 자를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안식년이라 면제해줘야 되니까 그럼 내가 손해를 입게 되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라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궁핍함에 처한 자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 것에 대한 욕심과 내 손해에 대한 그러한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말합니다. 줄 때는 아낌없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1절에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요. 이 짧은 구절에 세 번이나 반드시 넉넉히 구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넉넉히 쓸 것을 구워주고 아낌없이 주는 것 이것이 성도된 자가 반드시 행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관리자, 청지기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그 소유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라고 명령하시는데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조건 없이 행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에게 우리도 이와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넉넉하게 쓸 것을 구워주고 아낌없이 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구별됨이요 참된 거룩함이요 참된 경건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 고넬료가 소개될 때 그를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그렇게 소개하는지 아냐면 바로 뒤에 그가 힘써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분을 닮고자, 거룩함을 닮고자 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풍족함을 위해서 남에게 인색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 위해서 손해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풍족함을 위하여서 나에게 인색한 자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의 구별된 거룩함, 이 경건함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이때에 가난한 형제들, 궁핍함을 겪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기를, 줄 때에 풍성하게 베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가난한 자들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10절 말씀처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되리라,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서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